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온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피난길에 오른 서울에서 미처 피난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끊어진 한강다리 앞에서 발을 구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가족이 장수철 선생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부짖음이 난무하는 한강변. 생사의 기로에 선 이 가족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맞닥뜨렸을 때도 장수철 선생과 그의 부인 최봉춘 여사의 입에서는 처열하게 시편 23편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기적처럼 멀리서 조각대 한 척이 흘러내려와 장수철 선생의 가족은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두 부부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던 부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시편 23편은 이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했던 장수철 선생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환경 탓에 피아노는 물론 어떤 악기도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화음을 떠올려 작곡을 할 만큼 그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도 워낙 형편이 어려웠던 환경이라 생기는 대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해서 나날이 고된 유학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1955년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던 장수철 선생에게 한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12살 된 큰딸 혜경이가 심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부인 최봉춘 여사가 쓴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한 번의 시편 23편의 고백. 그것은 부인 최봉춘 여사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던 부부는 절망과 아픔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두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인 장수철 선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정을 지켜주셨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도 없는데 유학생활로 함께 지내지 못해 많은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늘 애처롭기만 했던 소중한 딸.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요? 눈물로 가슴을 쓸어내린 장수철 선생의 찬송은 그렇게 곡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956년 장수철 선생이 귀국했을 때 아내 최봉춘 여사가 그동안 사랑하던 시편 23편을 남편의 곡에 주옥같은 가사로 붙여 완성된 곡, 그것이 바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어린 양을 천국의 등 혹은 빛으로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빛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데려다가 깨끗게 하신 다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끝까지 보존하여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 덕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생각 하나하나는 마치 에스골의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빛은 또 아름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빛이 나가면 어떤 아름다움도 남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파이어에서 반짝거리는 광채도 나올 수 없으며 진주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행성인 그들은 의의 태양빛을 반사하며 그 중심원에서 나오는 광선처럼 삽니다. 따라서 중심원인 주께서 그 빛을 거두시면 그들의 빛 역시 꺼지고 말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베일에 가려지면 그들의 영광 역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빛은 또 지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기초는 물론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둡고 희미한 섭리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토록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린 양의 빛 안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지극히 영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빛은 또 명시를 의미합니다. 빛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겨진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맞아드실 때는 사랑의 지팡이로 그들을 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련하고 불결한 존재였으나 주께서 그 손을 대시면 태양처럼 빛나고 수정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좌에 높이 오르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무엇이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뵙게 되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주가 맡기셨으니 true.